기간 주지 못하게 해. 남자들의 품위 여자들의 가식 유머를 자신감을 불만해. 난 보란듯이 너무나도 뻔뻔히 네 몸속에 파고드는 알레르기. 이상한 정신에 술렁이는 천지. 오늘 여기 무법지. 난 불을 질러.